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잡는다 미운 사람아 참된 사람아 어디서 무엇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 다시 돌아와 지금 나에게